조선노동당 장군 71세 즈음하여 제스코 앙골라에서 병축 모임이 최근에 진행됐습니다. 모임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했습니다. 행사들에서 발언자들은 조선노동당은 위대한 수령들을 모시고 수령의 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하여 승리만을 떨쳐온 불패의 혁명적 당이라고 하면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각하의 사상과 위협을 빛나게 계승해 나가시는 김정은 각하께서 계시기에 조선인민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조선노동당 창군 71 경축 베이루 정당들의 경축 집회가 최근 리마에서 진행됐습니다.